나랑 결혼해 줄래? 여자가 말하기 힘든 말. 나랑 결혼해 줄래? 널 위한 여자가 돼 줄게.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걸. 우리 한 집안에 살아요. 요리책 사고 내 방을